애곡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수룡님의 조국을 감상하시겠습니다. 황진영 작사 작곡인 가요 수룡님의 조국은 주체 86, 1997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조국은 수룡님의 품이라는 심오한 철학적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뜻깊은 예술적 흉상으로 해명한 수룡 칭송 성가입니다. 노래 가사는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 혼신의 길을 걷고 걸으시며 우리 민에게 가장 위대한 조국을 마련해 주신 오보이 수룡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며 위대한 장군님의 이용도 따라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을 더욱 빛내어 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사상감정을 훌륭히 형상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구절마다에 뜨겁게 솟구치는 조국에 대한 전위민적인 사상감정은 밝고 유창하면서도 졸졸한 선율 형상에 의해서 더욱더 강렬한 정서로 안겨오고 있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전함으로 빛나고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끝없이 창창한 선군조선의 하늘가에 세대와 세대를 이어 끝없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다음 순서로 너리의 축복받은 나의 삶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최준경 작사, 김곤일 작곡인 가요는 조체 90일 2002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한없이 자애로운 오버이 품속에서 가장 고귀한 삶을 누려가는 우리민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노래했습니다. 가사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희망의 나래를 마음껏 펼쳐가는 우리민의 행복한 삶에 대하여 뜻깊은 시적 형상으로 감동 깊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민의 참다운 삶과 찬란한 미래가 영원하다는 것을 졸졸하게 토로하면서 오직 장군님만을 모시고 따르며 끝까지 받들어 가려는 우리민의 의지를 격조 높이 구가하고 있습니다. 선율은 유순하고 부드러우면서도 희망과 열정이 넘친 낭만적 정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가요는 조일서의 위인들을 모시여 이 세상 가장 존엄 높은 인민으로 감 높은 삶을 누려가는 우리민들의 사상감정을 훌륭한 예술적 형상으로 특색있게 노래한 명곡입니다. 푸른 꿈 키워준 그 손 기록다면 내 마음 날개 없는 새와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노래 위대한 내 나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김효봉 작사, 황진영 작곡인 가요는 조체 87, 1998년에 창작됐습니다. 작품은 위대한 장군님을 더 비모시요 이 세상에 그 어느 나라에서도 이룰 수 없는 강력한 선군 저국으로 전음을 떨치는 우리 공화국의 억센 기상을 만방에 서리 높이 구가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주제 사상적 내용을 정서적으로 덮어주는 선율은 4분의 4박자로 되어 있으며 행진곡적 성격이 강한 폭넓고 장엄하면서도 힘있고 박력있는 정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가요는 한 나라의 위대성은 용도자의 위대성에 의해 담보된다는 철학적인 사상을 음악적으로 훌륭히 론중한 의 있는 명곡입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